HUBS. Today's 주인공은 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라디오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데요. 매주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딱 40분의 소중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연휴를 즐기던 기억이 아직 그리운데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금요일만 되면 시간이 괜히 빨리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고 주말이 지나면 또 새로운 주가 시작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하루는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루는 정말 소중한 언니들과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 것 같습니다. 주말 이틀 모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다니 매우 행복한 주말이 될 것 같아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따뜻한 애정과 사랑이 담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학교에 와서 저는 소중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친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처럼 동기일 수도 있지만 연인이나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근황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배가의 첫사랑.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저 빠른 시계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불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제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몽글몽글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봤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저는 별명이 프로 짝사랑러일 정도로 짝사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첫사랑을 짝사랑으로 시작했고 같은 사람을 4년 넘게 짝사랑해보기도 했답니다. 아, 짝사랑하는 걸 좋아하냐고요? 그럴 리가요. 주변에서 나도 짝사랑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하는데 남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짝사랑하는 입장은 엄청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라며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애 상담을 부탁하며 찾아오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으면 모를 거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받는 사랑에 익숙하질 않아요. 살아오는 내내 짝사랑만 해서 이젠 누가 저를 좋다고 하는 걸 믿지도 못하겠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겠어요. 내가 왜 좋지? 나를 좋아할 수가 있나? 장난인가? 라는 물음표들로 계속 의심만 하거든요. 물론 저를 진짜 좋아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선 신뢰가 될 생각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짝사랑에만 익숙한 저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 자체를 이해할 수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태인걸요.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랑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세븐틴의 좋겠다. 가끔씩 네 생각나서 울거나 웃기도 하고 널 지우려 애쓰는 나 마음이 너무 다쳤어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시간 속에 날 이해한 걸까요 자욱이 쌓인 맘 정리가 안 되고 부러워지는 그 사람에게 도착하지 않을 편지 보내어 보아요 넌 나의 꿈을 보고 있어 정말 좋겠다 매 시간마다 함께 아플 수 있어 좋겠다 수많은 계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는 난 그댄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부족했던 나를 탓하다 첫 번째 주인공의 사연과 신청곡을 듣고 왔는데요.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받는 사랑에 대한 서툴매 대해 적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4년간 짝사랑을 하다니 사랑이라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연을 읽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인 그의 우리는의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 짝사랑이 끝이 있는 거라면 그 끝이 지금쯤이면 좋겠어요. 아마 주인공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 절절한 짝사랑을 한 적이 없어 주인공의 마음을 온전히 말로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짝사랑을 하느라 받는 사랑이 익숙치 않다고 했는데요. 받는 사랑에 대한 익숙함이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애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점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만이나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나에게 오는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건 꼭 필요한 용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오늘의 주인공처럼 받는 사랑에 익숙치 않다면 의심은 조금 버리고 오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In real life의 Crazy AF. I think I'm in love. Alright. I wake up in the morning, lipstick written on the wall. Baby, have a good day, but you know you better call. Yeah. Everything just the way she left it. She took my things right off the dresser Replaced the photo on my ex that was hanging down the hall Yeah, she's off, I know, but I like her wrong I lost control a long time ago And every time we play in the sheets I wake up with her marks all on me Call me crazy Marker territory Call me crazy But I love her crazy Yeah La la la la la la la la You crazy as fuck And I think calls her when she wants, won't call to say she's on her way. Checking through my phone every single time I step away. Now you. And every time that she cook me breakfast, she always hit me with the checklist. Where you going? Which girl's gonna be there? What time you coming home? Man, I don't know. She's off, I know. Every time we play in the streets, I wake up with her marks on me.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과는 조금 다른 사랑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럼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글은 잘 못 쓰지만 그래도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한 한양대학생입니다. 여러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말하면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따로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즘 고민이 있다면 사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들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소위 말해 도파민이 가득한 스토리 하나씩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전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 그냥 연결점이 없어서인지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랑 미팅이라도 나가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예요. 이러다간 이번 연도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학생인데 이렇게 사랑 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다들 연애를 하는데 저만 너무 낭만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나랑 만나자니 제 성향이 그렇지도 않고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 없으실까요? 저도 두근두근한 학교 생활이 하고 싶어요. 아이작 엘리엇의 룸메이트. Waking up alone, I guess this how it goes. That's a start, we drift apart. Then the next thing you know, you're barely holding on, and you don't know what is wrong. You're tired of sleeping back to back. You miss the feeling that you had. Are we lovers, are we roommates? Are we riding our own ways?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Are we lovers, are we roommates? Are we waiting for it to break?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Waking up alone, I guess flight mode is on. Cause now we talk just like we are 30,000 feet apart. We were so busy changing, we forgot just how amazing we had it. Did we take it all for granted? Are we lovers, are we roommates? Are we riding our own ways?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Are we lovers, are we roommates? Are we waiting for it to break?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Roommates. 두 번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와 많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사안을 읽으면서 공감도 많이 됐답니다. 저도 방송국 일이 3월부터 빽빽했어서 꼼짝없이 방송국에만 붙어 있었거든요. 아, 핑계 아니냐고요? 아, 물론 핑계긴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썸을 타고 연애를 하는 구건들도 있어요. 근데 전 그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맘에 쏙 드는 혹은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없기도 합니다.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연애 사업을 했었겠죠? 한 번은 재미삼아 연애 운을 보러 갔었는데요. 타로에서도 이번 연도에는 연애를 할 일이 없을 거라며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타로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봤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니 더 연애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는 그냥 저를 위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저처럼 일이 많은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대학생활의 전부가 연애는 아니니까요.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만큼 중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괜히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제가 주인공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친구도, 그리고 주인공분도 모두 운명의 상대를 찾길 바랍니다. 내년 안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엑소의 나비소녀. 조그만 낡은 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화질처럼 색보니 양자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나란 내 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주는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만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니 너를 본대 우아한 자태 Oh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화질처럼 색보니 양자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나랑 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주인공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두 주인공 모두 몽글몽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절절한 짝사랑, 사랑받는 것에 대한 서툼, 사랑에 대한 조급함. 같은 사랑에 대해서도 다양한 감정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느끼고 경험했던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어려우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데요. 항상 행복하기만 한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슬프기도, 화가 나기도 한 게 사랑이죠. 그래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의 주인공들도 모두 행복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을 간절히 기도할게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HBS를 찾아주세요. 그 이야기의 무대가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의 7번째 시간을 이만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매주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에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이야기와 목소리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이서빈, 기록자는 신채영, 그리고 오늘의 PD 김다인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HUBS